한번 웃어보세요. 저 뒤에 계신 분 한번 웃어보시라니까 다시 또 인상 쓰시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웃을 만한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조차도 굳어진 얼굴로 예배드리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 공동체 안에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제가 뒤에서 들어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십시오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만나러 나갔는데 대상이 똥 씹은 얼굴로 째려보고 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웃으면 좋겠죠. 그럼 다 같이 한번 웃어보세요. 네, 적어도 교회 와서는 이렇게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아멘 아니에요. 그냥 부탁하는 말이에요.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계시된 말씀이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믿어지고 인정되고 실천하겠다는 각오가 있을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아멘을 너무 오용하거나 남용하고 있습니다. 오용이란 말은 지금 같은 경우에요. 다 웃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 건 오용이고 남용은 뭐냐면 아멘을 했는데 실천은 안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고 돌아서면 끝이에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기쁜 얼굴로 즐거운 얼굴로 또 밝은 얼굴로 예배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박수. 자, 오늘 읽은 본문은 편지입니다. 뭐라고요? 편지예요. 편지. 편지는 쓰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이 고린도 전서, 후서 그러면 고린도라는 교회에 편지를 한 번 보냈다는 거예요? 두 번 보냈다는 거예요? 두 번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시차적으로 빨리 보낸 것을 전서라 하고 잠깐 시간의 텀을 두고 그 다음 보낸 편지를 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두 편지 내용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이 편지를 누가 썼습니까? 목사님, 방금 전에 웃으라고 해놓고 이렇게 큰 질문을 하면 어떻게 웃겠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바울이 썼습니다. 누가 썼다고요? 아침 안 드시고 오셨구나. 다시 누가 썼다고요? 이렇게 크게 얘기하면 잊어버리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특별히 크게 말씀하시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게요, 왜 잊어버리지 않냐면 말하고 귀까지 울리니까 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이러면 금방 잊어버려요. 누가 썼다고요? 바울이요. 네,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뭘 썼다고요? 뭔 편지?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썼다고요. 그중에 오늘 읽은 3장에는 어떤 내용을 쓰고 있냐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갔던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도자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지도자 따로, 성도 따로, 이거 아니에요. 지도자와 성도가 함께 모여서 무엇을 이루어 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큰 소리 하세요. 뭘 이루어 가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곳이니까 거기에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반응이 웃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열이 있거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픔이 있거나 고통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그 리스폰스 반응으로 하는 게 웃음이에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기쁨이 없다 혹은 웃음이 없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교회라는 장소에는 들어왔는데 이 공간 안에 들어왔는데 여러분의 생각, 마음가짐이 세상에 살던 모습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마음가짐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세상 나라는 전부 다 이익이 우선이에요. 세상 나라는 다 자기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선이니까 가정에서도 다툼이 있고 자기가 우선이니까 손해보는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교회는 남이 나보다 더 많은 유익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오직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똑같은 성도들이 똑같이 자기만을 주장하고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하고 손해를 전혀 보지 않으려고 하면 여기는 장소만 교회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손해본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한다? 손해본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상대방 우선이다. 시작. 이게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서 밖에 여러분이 동회 회원들 모인 곳에 가서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이 우선이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런 바보 그럽니다. 저런 얼간이 속도 없는 거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그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바보가 많아야 돼요. 따라하세요. 교회는 뭐가 많아야 돼? 그럼 나는? 그렇지. 내가 바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교회 와서 자기가 증명돼야 돼. 교회 와서 자기가 확인돼야 돼. 까불지마, 내 말 들어. 이게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우리 모두 다가 바보가 되는 장소예요. 따라합시다. 서로. 얼굴을 쳐다봐야지, 서로 그러면. 서로. 바보가 되자.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긴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이 갈등이 다른 갈등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게 영적 영향력을 끼쳤던 지도자들을 놓고 나는 누가 좋다, 나는 누가 좋다 이러는 거예요. 네?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건 농담이에요. 그리고 사실이에요. 저희 교회 위임 투표를 하러 오셨던 목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끝나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남산교회는 공상당보다 더하네요. 왜요? 아니,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래요. 그게 뭔 소리입니까? 투표 결과를 봤더니 100%였다는 거예요. 100%. 이게 말이 되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후로 더 성도들을 잘 섬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가짐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허물이 너무 많습니다. 저에게는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과 허물을 성도들이 좋게 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멋있어요? 성도가 멋있는 거죠. 여러분이 멋있는 성도가 되려면 허물이 있거나 부족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덮을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한다? 덮느니라. 여러분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상대방의 허물을 자꾸 들칩니까?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허다한 모든 죄를 덮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뒤집어 쓸게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교회 안의 갈등, 지도자들에 대한 갈등 때문에 크게 두 사람이 있었어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고 누가 있었어요? 손가락이 있었잖아요. 누가 있었어요? 아볼로가 있었고 바울이 있었어요. 누구와 누구? 아볼로. 또 누구? 바울. 다 같이. 누구누구? 아볼로와 바울. 아볼로는요.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어디에 능통했다고요? 구약에. 바울은 신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가르치는 중요점이 구약적 개념이 더 많았을 거예요. 바울은 가르침이 신약적 개념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중요하냐 신약이 중요하냐 이게 아니고 오늘 편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아볼로도 바울도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니까 바울의 잘난 점 아볼로의 훌륭한 점을 놓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볼로를 세웠고 하나님이 바울을 세웠다. 그래서 너희들을 예수 믿게 한 사람이다. 예수가 누군가를 가르치게 한 사람이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전한 사람은 아볼로고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증거한 사람은 바울이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다. 그들을 왜 세웠냐?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하여 세운 나의 사역자들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별거 아니고 아볼로도 별거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의 집에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 자신이 주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수도 없이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고 거기에 세상 나라의 모습만 들어옵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가 많아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펼쳐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묻겠어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사람을 세워놨어요. 아볼로를 세워놓고 바울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바울의 역할이 뭐냐? 바울은 심었다. 여기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6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러면 심은 사람이 훌륭하고 좋습니까? 물 준 사람이 훌륭하고 좋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또 잘한대? 똑같은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우리가 한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There are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잠시 아볼로를 세워서 성도들을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밭을 주님의 집을 세워가는 과정으로 그를 세웠다. 역시 바울 역시 아볼로 역시 하나님이 잠시 세워서 그들을 모든 공동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달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를 가르치는 일로 끝냈다. 그래도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하냐?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로 들어와 살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가게 한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누구를 통해서 했어요?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했듯이 여러분의 이 교회의 전임 모든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라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셨어요. 궁극적으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자라나게 할 때 사람들을 도구로 활용하고 하나님은 그 자라남의 원천이신 너희들의 생명의 자라남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표현을 할 때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아무것도 아닌 정도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여러분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교회의 훌륭한 종들로 세우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니 뭐 한다고요? 감사. 그냥 감사가 아니지. 어떤 감사? 많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 얼마나라는 것은 수량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제 고향제일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훌륭한 주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사역자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줄로 여러분이 믿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역자 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임하시고 예배 후에 공동회 때 투표에 임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셨다 그랬는데 뭘로 자라나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심은 것과 물을 주는 행위는 있었는데 그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에 무엇이 영양분이 되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냐 이 말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쳤는가에 따라서 성도들의 수준과 교회의 수준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사님의 수준이 어디까지라 한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이 주어졌고 생명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는 신앙의 과정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에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오늘 교동문도 서로 문하고 답하는 걸 봤는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그 행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던가요? 여러분 다 하셨을 텐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걸 딱 두 단어로 뭐라 그래요? 저럴처럼? 뭐라 그래요? 오이삭 목사님, 우리 후배니까 난 마음대로 해도 돼. 내가 동문회장이거든. 자, 뭐예요? 두 단어. 아, 구원. 구원 그것도 두 단어다. 네, 두 단어다. 맞아. 구원. 또 다른 말. 아, 그건 과정이고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어서 칭의, 구원, 중생 이러죠. 중생. 중생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 아이고 미안해요. 죄송해요. 아, 잘못했어요. 중생을 영어로 뭐냐면 born again 이렇게 해요. 뭐라 그런다고요? born again. 이렇게 해서 훌륭한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훌륭한 할아버지 되고, 야, 오늘 내가 교회 갔다 왔는데 내가 영어 한마디 해볼게. 너 알아맞혀봐, 손주야. born again, 뭐야? 그럼 손주가 깜짝 놀라. 어, 이게 뭔 말이야? 다시, 뭐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고요. 이걸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다 장성한 사람인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중생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된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중생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새 생명을 얻었어요. 영적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영적 생명을 얻고 나면 과정이 있어요. 저 위에 보면 유아실 있잖아요. 유아는 별로 안 보이네. 유아실이 있는데 신앙의 단계, 유아의 단계가 있어요. 유아의 단계. 그러면 여러분이 다 아이들 키워봤을 테니까 유아의 단계의 특징 뭐예요? 울어요. 또요? 엄마, 아빠 불러요. 또 뭐해요? 배고파요. 기본적인 욕구하죠. 기본적인 욕구하는 겁니다. 남을 쳐다볼 기회가 없어요.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것밖에 몰라요. 어떤 단계는? 유아의 단계. 그러면 신앙생활에 유아의 단계가 있다 없다? 있다. 기도하면 맨날 유아의 단계는 뭐만 하냐면 주시오. 주 없어서. 주 없어서. 이것밖에 못해요. 예수를 30년 믿었는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맨날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럼 뭐냐면 그건 유아야. 유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을 가요. 유치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유치. 이게요. 바둑을 두면요. 바둑의 단 정도 되면 이거 대단한 겁니다. 대단. 아주 바둑의 단이다. 그러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단에 올라가면 바둑의 초단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둑의 초단. 그걸 유치하다 그래요. 유치하다. 바둑 단 올라간 사람이 대단한데 단들끼리 단 초단을 보고 유치하다 그래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유치하다는 것은 창피한 줄을 모른다라는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끼리 이렇게 하면 창피한 일인데 그 창피한 걸 모르고 계속 창피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유치 단계예요. 유치 단계. 그 다음에 좀 더 올라가요. 영아와 유치 단계를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젖먹이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자라면요.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게 초등학생들이 됩니다. 초등학생의 특징. 요즘 저희 교회에 교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요. 자, 초등 단계 들어가면 뭐가 나타날까요? 왜요? 그 다음에 뭐라는 줄 알아요? 싫어요! 이게 초등 단계예요.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면서 뭔 얘기를 하면, 왜요? 난 싫어요. 이러는 이게 교회 성도들 안에 다 있어요. 영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유치도 있고 또 뭐 있어요? 초등도 있어요. 중학교 정도 가면요. 왜요? 싫어요를 넘어서요. 뭐라 그래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몰라요? 중2라 그러잖아요. 중2. 그 중2 왜 제일 무섭다? 이게 나는 자기 정체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빠 까불지 마. 잔소리 하지 마. 엄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나는 이거예요. 나는. 이게 신앙의 중등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대학생 되면요. 그때 딱 알아요. 내가 전국시험을 봤더니 몇 등이더라. 그래서 금방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뺑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숨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숨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과정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뭐냐? 이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의 실존, 자기의 존재, 자기의 허물,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 자기 실력 이거 깨닫는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 자기 말을 안 해요. 남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이 잘 듣는 성숙한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에베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4장 시간 관계상 4장 11절부터 봐야 되겠지만 11절 12절은 빼고 다음 기회가 있다면 또 말씀 나누기로 하고 13절부터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봐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뭐? 믿는 것. 그 다음에 또 뭐? 아는 것. 잘 봐요.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어요. 이건 수동태예요.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절대적 주권을 갖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믿게 하셨어요. 이건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 뭐 하는 거? 아는 거. 그건 누구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목사님이 알려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없으니까 목사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은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 돼요. 그건 뭘로 가능하냐? 하나님 말씀으로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생활화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알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갈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믿음은 잘하는 건데 그 잘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사람을 알아가면 신앙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이제부터 사람을 남산교 갈래? 뭐 들었어요? 다시. 나는 이제부터 사람을 아이 정말 다시. 나는 이제부터 사람을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야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14절 왜냐하면 이는 왜냐하면 시작.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러면 신앙의 영적 어린아이 상태 세 가지. 날 쳐다보면 답이 나와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1번. 뭐예요? 사람의 속임수. 2번. 간사한 유혹. 3번,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자,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사람의 속임수. 아이들을 속여먹기 제일 좋아요. 그 아이의 피로만 채워주면 금방 넘어와요. 저희 교회 강도사님 아들 둘이 있는데 서유리와 희유리예요. 이제 7살, 5살인데 아, 이 자식들이 자기 기분 좋을 때는 인사를 하고 자기 기분 나쁘면 인사를 안 해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서 방법을 이렇게 썼어요. 맛있는 거, 걔들이 좋아하는 거 그것만 딱 갖고 있다가 와서 인사 안 하면 그거 딱 주면 어떻게 해요? 금방 인사해요. 그러면 자기 감정하고 관계없이 뭐에 넘어간 거예요? 자기의 피로에 넘어간. 그게 간사한 사람의 속임수예요. 속임수. 네? 신앙생활에요. 얼마나 많은 일로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간사한 거예요. 그럴듯해요. 그거 가면 있는 것 같아요. 그 속임수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간사한, 아니, 사람의 속임수.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간사한 유혹. 세 번째 뭐예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러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제도, 법률, 규칙,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이 자기만 옳다는 시대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야기했어요. 디모데야, 종말이 다가오면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1번 뭘까요? 디모데후서 3장 찾아봅시다. 그럽니다. 디모데후서 3장 뒤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수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세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말세는 언제부터가 말세냐? 살고 있는 시대의 환경이 엉망진창이 되니까 그걸 말세다.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한 말세는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부터를 말세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때 그 모든 기간을 뭐라 그런다? 말세라 그런다. 그럼 말세에 나타난 현상은 뭐냐? 2절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2번 뭐요? 돈을 사랑하며. 스톱. 2000년 동안 이 말세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기주의. 그것이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났을 뿐이에요. 로마 시대 역시 자기를 사랑했고요. 로마 시대 역시 돈을 사랑했어요. 지금은 더더욱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어서 모든 것이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세상하고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에서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엉뚱하게 믿으면 세상에 잘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돈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고 잘 됐다. 이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면 그 복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준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증명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성경에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종말에 마지막 때 분명히 이런 모습이 나타날 텐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자동도 따라오는 게 뭐냐? 무정해요. 세상이 엉망진창이에요. 이런 세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모든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다닌다 그래요. 예? 집사들이 모이기만 하면 맨날 돈 이야기만 해. 권사들이 모이면 맨날 이러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단계에서 성숙하도록 요구한 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따라합니다. 시작. 오르르르르르르. 따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기에 고향 제일교회를 세워놓으신 목적이에요. 이것을 놓치고 맨날 모여서 세상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성도들끼리 누가 돈을 많이 벌었대, 누가 잘 나갔대 이런 걸 하고 있으면 여기에는 교회는 세워져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썩어져 갑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지치고 문제가 많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나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고통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모여들면 교회 크기가 작건 말건 성도가 많건 적건 아무 관계없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고향 제일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